시작은 몇 번 이 소셜 속 너에게 hello 어쩜 이상한 병일지도 몰라 낯선 이 반복 너에게로 발걸음이 강렬하게 향연했던 맘이 가는 대로 난 애써 태연한 척해도 오늘도 여전히 친구로 너는 모를 걸 내 맘 사실 누가 봐도 딱 티가 나 왜 날 못 보는데 너뿐인데 다 알면서 모른 척해 너 장난치지 마 그럴 때마다 울컥해 왜 내 맘도 몰라 자꾸 그런 눈물 나 다른 남편 안 돼 난 너랑 그냥 친구는 못해 난 지날래 나 지금 진지하게 난 바로 고백할게 네 맘 심쿵하게 R.O.M.E.O 내꺼 하지만 너만 쳐다봐 다른 남자들 더더 내게 hello 몇 번 말해 내 말 좀 들어 너 때문에 불안했죠 yeah, 너의 걸 예쁘면 너만 몰라 어디를 둘러봐도 어쩔 수 없이 너만 빛나 이건 심각해 너 계속 떨리게 만들어 너란 병은 고치야 또 정말 모를까 내 맘 너의 친구들도 모두 알아 왜 날 못 보는데 너뿐인데 또 알면서 모른 척해 너 장난치지 마 그럴 때마다 울컥해 왜 내 맘 넌 몰라 자꾸 그런 눈물 나 다른 남편 안 돼 난 너랑 그냥 친구는 못해 난 지날래 나 지금 진지하게 쉴 수가 없어 네 목소리를 부를 때 I just wanna be your love 어차피 네가 아니면 답은 없어 Only get 승전 너 너와 날 주제로 기도해 매주 손을 모으고 Everyday 난 매일 너야만 돼 다 알면서 모른 척할 필요 또는 없어 지금 고백할게 장난 아니야 장난치지 마 부탁해